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와 청년들에 저음하여 네팔 선군정치지지협회가 20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